8월 18일 목요일 양보와 나눔에서 연합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엣돌락과 부들과 흐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루엔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바알라프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빼셋을 만나 용느아밥 시내를 만나고 사리대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엣가시내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알랄과 시브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술렉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빛과 기스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엣화다와 벳바네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시므온 지파의 기업. 서로 양보하고 함께 나눌 때 그 관계는 아름다운 협력 관계로 발전합니다.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 시므온 자손은 그 수가 가장 적은 지파가 되었고 야곱의 유언대로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선뜻 나눈 것은 앞서 요셉 지파가 땅이 좁다며 불평한 것과 대조됩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후일 정복 전쟁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스불론 지파의 기업. 스불론 지파는 이스라엘 골짜기 서편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곳은 내륙이긴 하나 무역의 요충지여서 해상 무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스불론이 해변에서 살 것이라는 야곱의 유언, 바다의 진출에 보화를 얻을 것이라는 모세의 축복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일에 소홀해서 그곳은 멸시와 흑암의 땅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사갈 지파의 기업.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골짜기 동편 갈릴리 호수 남단의 비옥한 평지를 분배받습니다. 야곱의 유언과 모세의 축복이 성취되어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장막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각 지파에게 줄 땅을 정해놓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실제로 행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조망하시며 선한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묵상 에세이 성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호주에서 아름다운 언덕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언덕 양쪽에 집이 줄지어서 있는데 그 한복판은 공터였습니다. 그곳에 서 있으면 시드니 항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큰 부자가 아무도 그곳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그 땅을 사서 시에 기증한 덕분에 그곳이 시드니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섬길 줄 아는 부자로 인해 명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업 능력과 은사를 가졌다면 부지런히 일하고 성공해서 많이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재주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도 부모가 먼저 자식을 섬깁니다. 아기를 씻기고 먹이고 안아주고 사랑하면서 그 아기가 섬기는 사람이 될 때까지 부모는 아기를 섬깁니다. 우리가 그런 섬김을 받았으므로 부모님을 생각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섬기면 결국에는 지쳐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작은 불씨가 함께 타면 서로 힘을 얻어 큰 불길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김상복의 섬기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절 묵상. 유다 지파는 자기 기업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 떼어주면서 불만 대신 너그러움과 형제애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는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복을 주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독식하지 않고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성숙한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과 서로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